모르겠어 너 처음 본 순간부터 넌 마치 헬로콥터처럼 내 주변을 자꾸만 맴돌고 자꾸만 방심하는 사이 네가 들어와 우리 둘 사이 이러다 정말 큰일 날 것만 같아 소리쳐 눈도 마주치고 싶고 하루 종일 얘기하고 싶어 그래 뭐 이 정도는 괜찮아 나 그런 너만이니까 같이 밥도 먹고 싶어 재미난 영화도 보고 싶어 이래 내가 사랑하는 여잔 바로 너잖아 혼자 텅 빈 길을 걸을 때도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도 끌려 내가 끌려 혹시 만든 날 쳐다봐도 사소한 대화에 웃을 때도 끌려 네가 너무 끌려 보는 척 하면서 내 눈은 널 보고 있는 걸 아무도 눈치 못 챌 거야 혹시 내 친구가 봐도 그냥 보기만 하는데 뭐 속이고 있잖아 내 맘은 내 맘은 뻔하잖아 까만 내 속은 더 큰일 날 걸 알면서도 내 발걸음은 너에게로 가는 걸 눈도 마주치고 싶고 하루 종일 얘기하고 싶어 그래 뭐 이 정도는 괜찮아 나 그런 너만이니까 같이 밥도 먹고 싶어 재미난 영화도 보고 싶어 그래 딱 한번 내 맘을 확인해볼 시간을 줘 baby 혼자 텅 빈 길을 걸을 때도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도 끌려 내가 끌려 혹시 만든 날 쳐다봐도 사소한 대화에 웃을 때도 끌려 네가 너무 끌려 솔직히 네가 나타나기 전에 몰랐던 이 감정을 oh no, oh no, oh no. 제발 여기까지만 해 근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돼